몸집은 작지만 세우의 마음속에는 그 큰 바다가 좁을 만한 큰 뜻, 큰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자, 오늘 또 2차 수학능력 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또 시험 점수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점수는 세우만 하더라도 바다가 좁아서 등까지 구부려야 할 정도의 그 세우의 원대한 뜻, 원대한 이상. 끝까지 그런 것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스타노 뚜띠베네, Everybody's Fine의 테마, 비아지오였습니다. 친구 강훈이, 병길이, 은진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시험 점수요. 이태영 학생은 기말고사를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에 태영이가 생일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희망은 결코 사람을 몰락시키는 법이 없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전경준 학생이 벼락치기로 시험을 봤는데 한국지리시험지 맨 끝자락에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지 맨 끝에 쓰여 있었던 아주 좋은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 시험 볼 때는 왜 그게 그렇게 얄밉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FM영화음악 함께 해주십시오. FM영화음악은요, 연말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개봉된 영화, 2년 전, 3년 전이 아니라 바로 올해, 93년도입니다. 올해 개봉된 영화 5편,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영화음악 5곡.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예쁜 선물도 추첨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보면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하면서 대구 남구 대명십동의 장희정 양처럼 안 틀어주시면 매일 밤으로 물에 잠기도록 해버릴 이런 식이 있는가 하면요, 하이텔의 이완희 씨처럼 만약 틀어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올바른 일을 하며 FM 영화 음악을 더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가 있고요. 또 고준용 씨처럼 맨 마지막에 추신으로 있어주셨어요. 집이 한강 옆이에요. 아주 섬뜩한 말인데요. 또 오세일 씨처럼 요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압력을 가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들려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대신 대구 남구 대명십동의 장희정 양의 신청곡 대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중에서 Hail Holy Queen.

density was a heavy thing, too heavy for one heart to bring me your love. Give me your love again, it's not your fault. One heart can never win, it takes two hearts. Two hearts just to hold love, two hearts. Two hearts just to hold your love. Your heart should break. Two hearts, two hearts that can end it. Heartache, heartaches can be ended by love, by love. Love's a heavy 될까요? 진정한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루 로맨스 영화 중에서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입니다. 삽입된 곡 Two Hearts였어요. 탑건이나 폭풍의 질주, 마지막 보이스카웃 같은 굵직굵직한 액션 영화를 잘 만들어내는 감독이죠. 터니 스콧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이 트루 로맨스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된다고 하네요. 이 영화 역시 터니 스콧의 장기가 화면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화려한 출연진 때문에도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국내에서도 팬이 많은 헐리우드의 영파워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천 슬레이터,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 피트, 또 연기파 배우들에는 게리 올드만, 블루벨벳의 데니스 오퍼, 도어스의 말 킬머, 또 디헌터의 크리스토퍼 월컨, 이렇게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개성이 팍팍 넘쳐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죠. 영화의 스토리는 얼마 전 새 영화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죠. 홍콩 영화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유난히 좋아하는 주인공 클레런스가 폭력 집단의 끈앞을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쯤만 말씀드려도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12월 연말 극장가를 찾게 될 우리 영화 두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 캅스와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편 모두 기존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서 감독이 직접 제작하고 연출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독립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 두 작품에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가 철저히 흥행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오락영화라고 한다면요.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영화는 해외영화제를 겨냥한 작품성 위주의 영화라는 점, 이 점이죠. 우선 투캅스의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음악은 여명의 눈동자로 잘 알려진 최경식 씨가 맡았고요. 주제가는 최규성 씨가 부릅니다. 투캅스의 주제가 파트너입니다. 속에 자꾸 여윈 어깨를 숨긴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연약함 잘 알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더욱 강하려 했지. 지금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세상 어둠을 씻고 다시 내게 다가서는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지켜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지금 내가 택한 험한 이 길은 내 자신과 또한 너를 지켜주는 나의 길이었지. 세상 어둠을 씻고 다시 내게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영화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투캅스의 주제가 파트너 최규성 씨의 노래였습니다.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 이것이 강우석 감독의 평소 지론인데요. 영화 투캅스는 이런 감독의 지론을 열심히 뒤쫓는 영화입니다. 이른바 짬밥수가 꽤 많은 조 형사 안성기 씨는 방배동의 유흥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 형사는 범법자들이라고 무조건 잡아넣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눈도 감아줄 줄 알고 그 대가로 부담없이 떡고물도 챙기는 꽤 능글맞은 형사입니다. 그 덕에 돈은 꽤 모았지만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7평짜리 전세 아파트, 하지만 가족들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조용사에게 어느 날 새 파트너가 배속됩니다.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신참, 강 형사입니다. 박정훈 씨가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매사에 원리 원칙을 앞세우면서 법대로 이렇게 외치는 강 형사. 그의 존재는 정말 조용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찰거머리 같은 방해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조용사는 마침내 미모의 아가씨를 강 형사에게 접근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 형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영화 보실 분들 방해하는 게 되겠죠? 자, 줄거리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여기에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박정은 씨, 그리고 우리 영화계를 대표하는 탑스타 안성기 씨의 콤비 플레이가 참 웃음을 자아내는 영화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코믹 연기를 선보이는 안성기 씨의 연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급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 보실 분들, 보시고 나서 시네마 천국의 필립 누아레가 주연한 클로드 지디 감독의 영화 레히포 한번 보세요. 비교해보는 거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시인 정현종 씨의 이런 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현종 씨의 시 중에 이런 기절이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단 두 행의 간결한 기절이지만 정말 인간 세상의 갈등, 단절,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따뜻한 소망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영화는 이 식기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영상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그 섬을 전라남도의 외딴 섬으로 옮겨놓고 또 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현재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옛 정서를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대신하죠. 영화는 회색빛 여름바다에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꽃상여가 떠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주인 문재구는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섬으로 상여를 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그 상여가 절대로 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과거의 비밀들. 이것이 상주의 친구인 시인 김철의 회상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 영화는 이데올로기에 희생됐던 순박한 민중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안성기 씨와 문성근 씨, 그리고 연극 배우인 최형인 씨, 이용희 씨, 이렇게 아주 선이 굵은 연기자들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대결도 꽤 볼거리고요. 음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룹 사랑과 평화, 위대한 탄생에서 베이스를 맡았었던 뮤지션 송홍섭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화를 찍은 데는 참 뒷얘기들이 많은데요. 소설가 이창동 씨가 이 소설을 각색을 하고 직접 조감독을 맡았다고 하죠. 그리고 평소 박광수 감독과 친분이 있었던 문인들이 우정 출연한다는 점. 이 까메오들을 한번 살펴보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회상 두 번째 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봅니다. 서울 양천구 목삼동의 박귀연 학생, 광주 동구 동명일동의 서경식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띄워드렸어요. 이태리 영화 예정된 희생자 중에서 뉴트럴스의 아다지오였습니다. 늦은 밤 창가에 앉으니 영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프랭키와 자니에서 자니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창가에 앉아 마주 보이는 아파트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모습. 우리 모두는 그런 자니의 모습처럼 삶의 불안과 시련에서 잠시 주위를 돌아보고 싶은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삶에 지치고 불안한 모든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요. 이렇게 하이텔로 백정수 씨가 아주 오래전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하윤경 씨 그리고 임종찬 씨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이 곡은요, 사실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돼요. 바람이 산들산들 이 뺨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걸리실까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음으로 이렇게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달빛이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프랭키와 자니 중에서 드뷔시의 달빛 띄워드렸습니다. 자, 리포터 김지연 씨가 수고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한 편의 영화, 내가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 진정 난 몰랐네,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이런 노래로 유명한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소울싱어 가수 이미숙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먼저 해주세요. 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MBC 애청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요즘은 뭐 많은 그 매스메디아가 있는데요. MBC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드릴게요. 이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왜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제가 올해는 그 연습하고요. 네. 공연 좀 많이 하고요. 신곡을 기획하는 그런 한 해로 보냈죠. 아, 예. 예. 처음 나오셨을 때가 언제죠? 데뷔하셨을 때가 몇 년도죠? 제가 1966년도, 7년도. 그리고 MBC 그 라디오 주제가 왜 울어라는 곡을 김희갑 쌤한테 그 드라마 주제가 곡을 받으면서요. 네.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희숙을 알게 된 진정 난 몰랐네 판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모래위를 맨발로 밤의 장미 뭐 다 뭐 히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광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영화광이시길래 소문까지 났습니까? 스토리보다도요. 네. 배경에 음악 그리고 화면에 비치는 꽃병 하나 놓치지 않고 보죠. 네. 주인공들의 섬세한 연기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즐겨요. 똑같은 영화 몇 번씩 보시고 그러시겠네요. 이제 요즘은 이제 드라이브 잘 안 하죠. 네. 바쁘고 또 밀리고 하니까. 네. 그럴 땐 추억의 명화를 이렇게 연휴 이럴 때 한 많이 빌리다 놓고 한 몇 번씩 봐요. 제가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대한극장에 사촌 언니 따라서 배너를 봤죠. 배너는 그때는 굉장히 중간에 영화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10번도 더 봐서 한 30분 정도 봤을 거예요. 여지껏요? 국민학교 육방된 이후로요. 네. 극장 가서도 많이 보고요. 다른 곳에서 상영했을 때, 그 다음에 비디오로도 이제 집에서 보는데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이죠. 압도적이었었어요. 특히 그 주인공 엄마하고 그 누이 동생하고 문둔병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음악 들으면요. 괜히 눈물 찔끔 나요. 대한극장에서 이제 국민학생이니까 그때는 중학교 언니들만 입장할 때 내가 이제 낀 거예요. 좀 크셨나 봐요. 어떻게 전 참 조그맣거든요. 예, 어릴 땐 참 조그맣어요. 너무 조그매서 봐준 것 같아요. 별명이 땅꼬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그 화면이 크니까 굉장히 그 장면 장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은 지금보다 경제도 음악적인 면도 또 여러 가지 사람 동원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장면 하나하나마다 충실했고요. 그리고 그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들도 이렇게 열연했다고 그러나요? 미쳐서 이렇게 다 한 것 같고요. 음악도 근사해요. 그러니까 작업에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신이여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정말 자기도 믿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그땐 그 상황에서 아 정말 이미숙 씨 믿어지지 않습니다. 30번을 보다니요. 제가 한 서너 번 본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미숙 씨가 잊을 수 없는 영화 매너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매너에서 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차 장면도 그렇지만요. 어머니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장면이 있죠. 우리 영화 살얼이 났다에서 그 천수막 그런 것을 바로 이 배너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장면에 흐르던 곡입니다. 미클러스 로자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The Miracle and Finale. 배너 중에서 The Miracle and the Finale, 미클러스 로자의 웅장한 음악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지니씨, 힘든 1년을 잘 견뎌낸 혜선이가 아주 자랑스럽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하진용씨와 부산동구 좌천 2동의 오명석씨가 사촌동생 동화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을 역시 대구에서 진희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그동안 권영민 씨, 이근종 씨, 서인석 씨, 이윤철 씨, 또 김지연 씨와 한경윤 씨가 듣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경북 경산 용성면에서 최둘선 씨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곡이냐고요? 영화 로빈의 중에서 I Do It For You,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입니다. 김진욱 학생이 제게 보낸 다섯 장의 편지를 보면요, Everything I do it for you라는 이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나요. 제가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유학 보내드려서 유명한 지휘자가 되게 만들 겁니다. 정말 흐뭇한 사연이었는데요. 편지시도 재밌습니다. 막무가내로 사랑하고 싶은 세상이요. 세상이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무가내로 사랑하고 싶은 세상이 되게 우리 함께 만들어보죠.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